거리를 또 헤매이고 내 그대 잠그진 모습에 또 붙잡고 내 같은 하늘 아래 예상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돌고 돌아 나를 쫓고 쫓지 말고 Miss Pain